말씀 속에 오가는 계절 달빛 어린 창가에 슬픔 그림자 부질없이 애태운 야인 가슴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 기다린 빈자리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어요 서울의 달이 울고 있어요 불타버린 텅 빈 가슴 달랠 길 없어 한 잔 술에 바라보는 눈물 젖은 달 우린 서로 흩어져 멀리 있기에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하고